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금강산 타령.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모란봉.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바다의 노래.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촐룡아리 사과바다. 고산이라 촐룡아리 출렁이 화수바다 아름다운 백미과원 눈뿌리도 아득해라 가지마다 아다리고 그술같이 맺힌 여인의 춘산치레 무릉도원 춘산치레 철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천만성이 사과꽃이 움터나는 청춘과 이상으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미니엄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